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나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나는 공부 이외의 것은 절대 나에게 다 관용해요. 공부 이외의 것은 다 관용해. 그러면 공부는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서요? 이거요? 그래서 공부했으니까 이게 가르치고 이거 가르쳐서 벌어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여기 저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 이게 뭐야, 저 만 원이지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하면 2만 5천 원이잖아요. 2만 5천 원이니까 한 달에 2만 5천 원씩, 5천 원어치씩은 본전을 뽑아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그 말 없는 거야. 딱 듣고 나서 아, 한 4만 원어치 배운 것 같네. 그러면 성공하는 거지. 책값하고 해서 한 2만 원, 책에 하면 2만 원 하니까 책 해서 한 2만 원 투자했는데 들어오는 오고 가는 시간 뭐 이렇게 하면 한 4, 5만 원, 5만 원어치 투자하는 거라고 봐야죠. 여기 강의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10만 원어치 배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면, 그런 느낌이 가게 해주면 그건 성공하는 거지. 느낌이 중요해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안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배운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돼.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배운 것 같, 배웠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 지금 사정상 이게 녹음 파일을 안 올리는데, 녹음 파일을 올리는 이유가 전에는 그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퍼다가 이게 두고두고 듣고 막 그걸로 시비 걸고 막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돈 5만원, 10만원 내고 배우는데 미처 강의 시간 중에 놓친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홈페이지 가니까 녹음 파일이 있더라. 다시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5만원 내고 들어도 만족도가 확 올라간다고. 이 사람 AS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찍었어. 찍었는데, 끊임없이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내가 이런 걸 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 같고, 이게 AS라는 걸 해야만, 이게 만족도가 올라가잖아요. 중요해요. 만족도가 중요해.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면, 대학에 다닐 때, 이제 철학과에 다닐 때 철학과 과목만 다 듣는다 해서 저 졸업학점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이것저것 듣는데, 나중에 내 지도교수가 되신 선생님한테 인식론, 사회철학, 역사철학, 과학철학, 아니 저기 인식론, 사회철학, 독일관념론, 역사철학, 이렇게 네 과목을 네 학기를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강의를 되게 못하셔요. 근데 이 판서를 하는 법이 없으니까, 강의 끝나면 막 선생님, 저는 판서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이게 녹색 보드 있잖아요. 분필로 쓰는 거. 그걸 좋아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학기 초에 교재명 딱 쓰는데 한번 딱 분필을 들고, 15주 동안 분필을 드는 법이 없어. 교탁이 이렇게 있으면 교단에 서서 이렇게들 강의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 교단 옆에 서서 항상 딱 왼손으로 책 줘봐. 교단, 너 나와봐. 너 교단 옆에. 엎드려. 교단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교단이면 좀 더 교단이 너무 높아. 이렇게 교단이면요. 우리 선생님은 자,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 출석부를 불러. 그러니까 여기 이제 되게 이게 교탁에 서서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근데 딱 교단을 내려와서 교탁에다 이렇게 딱 놓고 책을 놓고 왼손으로 책을 딱 이렇게 눌러. 그러니까 여기서 딱 책과 학생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끝나. 학기 강의가 전혀 뭐 재밌는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딱 쳐다봐요. 송상혁 나한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해봐.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있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뭐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딱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그저 별건 아닌데 그만하랍니다 이렇게 되게 이게 시선을 맞추시면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근데 그래도 이제 용기, 간땡이 큰 놈들은 용기를 내서 뭐라 막 질문을 해. 가령 마키아벨리가 뭐 이렇게 개판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딱 듣고 대답을 해줄 만하다 생각하면 거기다가 이러이러하다 대답을 해줘요. 근데 대답을 해줄 만하지 않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딱 한번 더 쳐다보고 하던 얘기를 계속해. 그러니까 아마 요즘식으로 학생들이 강의 평가하면 선생님 벌써 잘렸을 거야. 잘렸을 거야. 근데 그리고 이제 톤이 위아래가 없어요. 아까 그러니까 그 전날 술 먹고 좀 피곤하고 그러는데 좀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속이 쓰려서 잠이 깊이 못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좋아. 잠이 푹 잤어. 근데 이제 그 강의를 눈가를 막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촘촘하게 듣잖아요. 근데 한 학기 동안 딱 들으면 제가 어떻게든 간에 이 우리 일리아스도 그 두꺼운 책도 한 권 어쨌든 띄었죠. 네. 우리 선생님 꼭 하면은 한 권을 떼줘. 한 학기에. 책 한 권을 정해. 교재, 뭐 참고도서 이걸 봐라 저거 봐라 없어. 책 한 권 딱 정해가지고 한 권을 딱 떼줘. 아, 그래서 내가 배운 게 하나. 강의는 어쨌든 시작하면 뭘 한 권 떼줘야 돼. 그게. 그럼 나중에 여쭤봤어. 내가 시간 강사 시작하면서. 선생님, 제가 이번에 저 철학개론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학생들이 뭘 물어봤는데 모르는 걸 물어보면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하래.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 선생님이.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창피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주신 그 자질구레한 비법이 뭐냐면 한 권씩 책을 얇은 걸 핵심을 담고 있는 책 얇은 걸 하나를 골라서 그걸 하나께 떼줘라. 그래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준 얘기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철저하게 설명해서 학부 학생들은 창의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을 철저하게 익혀서 혼자서 공부할 수, 철학 공부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해. 그 세 가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85년에 스님한테 인식론 수업 들었던 걸 내가 여임동군한테 필사하라고 그러잖아요. 필사하면 내가 필사왕이야, 필사왕. 필사왕. 필사를 정말로 엄청 많이 했어. 그러니까 85년에 3학년 1학기 때부터 98년에 이제 우리 선생님 퇴직할 때까지 내가 대학원 수업을 계속 들었는데 27학기 동안 필사를 내가 했어. 이만큼이 있어, 필사한 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막 필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인식론이나 독일 관념론이나 이 필사한 걸 지금 보면 얼마나 설명을 깔끔하게 잘해주셨는지 혼자 공부할 때 도움이 돼. 지금이야 이제 나도 그 정도는 뭐 잘난 척하나 쓸 수 있지만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도 입장에서도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도 마키아벨리에서 비루트 개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투모스 뭐 이런 거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해. 그게 기본 바탕이니까. 책을 읽는데 왜 책을 못 읽느냐. 가령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읽으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개념이 너무 많아서 못 읽는 거예요. 저는 신간이 나오면 잘난 척하는데 미안해요. 근데 사실 5분의 3 정도는 아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읽는 속도도 빨라. 저보고 속도가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속도기야 속도군. 아는 얘기가 많아. 책을 많이 읽으면. 근데 아는 얘기가 많아지려면 책을 읽으려면 기본 개념을 뚜렷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우리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이걸 하고 나서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기본 개념을 여러 차례 다양한 사례 근데 우리 선생님하고 다른 점은 있어요. 저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지. 투모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루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사전처럼 얘기해. 사전처럼 딱. 선생님 별명이 스탠다드 딕셔너리였어. 표준사전. 근데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서서 해보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치셨던 것을 상기하면서 거기다가 시대에 맞춰서 살을 붙일 뿐인데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항상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익힐 것. 그 다음에 컴팩트하지만 얇지만 그런 기본 개념 설명이 잘 돼 있고 이 문제가 걸쳐 있는 영역을 골고루 잘 포괄하고 있는 책을 하나 골라서 반드시 뗄 것. 한 권을. 촘촘하게 읽어서 떼야 돼. 많이 읽으면 안 돼. 초보자들은. 초보자들이 저한테 아, 책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럼 이거 한 권. 딱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래. 아, 뭐, 강연생, 뭐, 친절하게 책 소개도 잘해준다든지, 고작 한 권? 한 권만 열심히, 한 권을,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잘 다루고 있는 책을 열 권을 읽는 것이 중요해. 어설프게 골고루 열 권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열 번 읽는 게 중요해. 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책이 뭐 엄청 많을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책 많지 않아. 읽는 책 또 읽고, 읽는 책 또 읽고. 지금 군주론만 몇 번 읽겠어요, 내가. 가르치는 것만 몇 번 읽겠어요. 있는 것도 읽고, 근데 또 읽어도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는 고전을 여러 번에 걸쳐서 고전을 많이 읽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얇고 단단한 책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제가 그 번역한 파시즘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뿌리 알파에서 나온 거 있어요. 얇은 거예요. 파시즘. 알아? 준영이 너 알아? 들어는 봤어? 이 자식이죠. 네, 들어는 봤어? 근데 끝나고 쉬는 시간 좀 보자. 옆으로 좀 와라. 이게 내용이 안 들어가지. 좀 푸지 마라. 요즘 펌핑 좀 해갖고 먹는다. 뻗친다 아주. 아 씨발 성질 뻗쳐. 대한 뉴스에 나간다 너 그러다. 그러니까 파시즘 가령 이제 그 인터넷 알라딘 선생님에서 파시즘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책이 많이 나와요. 근데 교양인에서 나온 로버트 팩스턴의 파시즘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 읽어보면은 파시즘의 개념에 대해서 뭐 잘 안 나와. 그래서 아 제가 파시즘에 되게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책을 싹 보다가 얇지만 전체적인 개념을 잘 다루고 있는 책이 뭐 있을까 해서 옥스퍼드에서 나온 베리 숏 인트로덕션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그래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파시즘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이 책 얇은 책 하나 그것만 우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가령 서양 저 정치 사상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가 출간한 거 있잖아요. 서구 정치 사상 보존 읽기. 그러면 정치 사상에 대해서도 나오고 레포트 쓰는 법도 나오고 보고 쓰는 법도 나오고 한 권에서 싹 쇼부를 내게. 응? 한 권에서 쇼부를 내게.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우리가 이제 책을 평가할 때 학술적인 가치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학술적인 가치는 그리 희미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전을 해설을 하고 한국의 사례를 들고 한국에서 레포트 쓰고 논문 쓰고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인이 보기에는 딱 좋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옵티마이징을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본 개념.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많이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든 건 많잖아요. 그러면 말은 번드르르 하죠. 말은 번드르르 한데 필기할 게 없는 사람도 있어. 어? 말은 번드르르 한데 필기가 안 나오는. 여임동문 필사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게 다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온 거거든. 농담을 해도 다 이게 강의 내용과 맞게 되잖아. 딱 내가 2시간 동안에 200자 온 거지 최소한 80회 분량은 내가 떠들어야겠다 해갖고 정리를 해가지고 와요. 머릿속에다. 200자 온 거지 80회 분량은. 미안해. 시끄러워서. 어? 시끄럽다 이거지 이 녀석. 용서해줍시다. 저렇게 아직 돌도 안 됐는데 이문학 강의 들으면 애가 커서 뭐가 되려고. 애늙은이 되지 애늙은이.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기본 개념이 이렇게 바짝 서 있으면은 기본 개념이 바짝 서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읽어나갈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서양 철학을 읽는데도 기본 개념 그렇게 많지 않거든. 기본적인 개론서를 잡아서 여러 번 읽고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써보는 것이 중요하지 막 책을 막 이것저것 막 사들여갖고 막 읽고 그래봐야 소용없어. 역사책은 다양하게 읽는 게 좋은데 철학책이나 사상서는 기본적인 책들을 많이 읽는, 열심히 읽는 게,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해. 알겠어요? 네. 예, 그렇게. 자, 오늘 이제 마키아벨리의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칭얼대도 괜찮아, 괜찮아. 너무 달래려고 그러지만, 애 너무 달래려고 그러면 애가 칭얼, 성질나니까. 찡찡거린다 해서 내가 그 녀석의 목소리에 파묻힐 놈이 아니야, 내가. 우리는 인생을 가오로서 살기 때문에, 가오에서 시작해서 가오로 끝나는 게 내 인생이야. 여러분! 봅시다. 오늘 15장부터 26장까지 합니다. 지금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군주가 갖춰야 될 미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신의 군대. 자신의 군대. 그게 기본 개념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또 그다음에 자신의 군대 또. 자신의 군대를 두 글자로? 무력과 설득력, 그렇죠? 합해서 한마디로 헤게모니.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 말하잖아. 그러니까는 무력과 설득력,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해서 헤게모니. 헤게모니를 갖춰야 된다. 그 말이죠. 새로운 군인은 헤게모니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헤게모니를 갖춘다고 하는 거, 이거는 고전적인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비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비하면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초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무력과 설득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제 15장부터 26장까지 얘기는 뭐냐면 이 무력과 설득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운용 방법, 오퍼레이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는 해요. 지금부터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재밌는 거는 무력과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거죠. 무력을 갖춘 자는 설득력을 없이 하기 쉽고 말로서 설득하려 하는 자는 무력이 없기 쉽잖아요. 서로 상반되는 여기 보면 이제 비유가 사자와 여우 사자이기도 해야 되고 여우이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자가 무력 쪽에 가깝다면 여우는 설득력에 가깝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군주는 사자이면서 동시에 여우여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라.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니까. 또 여기서 지금 이제 오늘 할 얘기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무력이 지나치면 사람이 너무 밀어붙이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무력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두드려 패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무력이 지나친 사람들은 오만함에 빠지기 쉽고 오만함에 빠진 사람을 이제 여기 이쪽에 이제 위에 군주가 무력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데 대중은 즉 마키아벨리의 용어로 말하면 신민은 무력을 갖추고서 계속 그걸 밀어붙이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오만하기 쉽고 이렇게 오만한 사람을 갖다가 대중들은 미워하죠. 그죠? 요즘 세상을 보면 딱 느낌이 올 거라. 정말 그렇죠. 어? 준영, 그지? 그 다음에 설득력을 갖춘 사람. 설득력을 계속 갖춘 사람은 이 사람은 무기력해지기가 쉬워. 무력이 아니라. 말로만 해서 안 통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근다? 그러니까 항상 말로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대중들은 이를 경멸하기가 쉬워요. 저 새끼 말만 앞서네. 밀어붙이는 힘이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제 19장을 유심히 촘촘하게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19장. 19장의 제목이 뭐예요? 19장의 제목. 경멸과 미움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경멸과 미움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왜 경멸과 미움을 피해야 하는가? 무력과 설득력의 뒤에 놓여있는 그림자라는 거야. 경멸과 미움은 대중이 보여주는 대중이 보여주는 반응이고 무력과 설득력은 군주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은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예요. 무력과 미움, 설득력과 경멸, 요것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제 15장 이전까지는 이제 군주가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덕목을 잘 실현하려면 이걸 구체화하려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미움과 경멸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미움을 받지도 않고 경멸도 받지도 않아야 당신이 실행하고자 하는 무력과 설득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9장의 제목이 미움과 경멸은 어떻게 피하는가. 좀 느닷없었지? 응? 좀 느닷없었죠? 뭐 미움이야? 뭐, 응? 미워 뭐 이런 노래 제목도 아니고 왜 미움과 경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도드라지게 하나의 챕터 제목으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 점을 유념해야 돼요. 요 점을 그러니까 만약에 무력을 가지고 오만한데다가 설득도 잘 안 돼가지고 미움과 경멸 둘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이 둘 다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따대요. 네? 따대지. 예. 25.5%의 지지율을 얻게 되지. 그죠? 25.5%의 지지율을 얻게 되면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번에 이명박 씨가 중도로 한다 그러니까 조갑제 광고해갖고 탄핵해야 된다 그러잖아. 조갑제는 뭐냐면 이거거든. 걔는 이걸 몰라 애가. 조갑제 노선이 무력 노선이잖아. 주석궁 앞에 탱크를 몰고 갈 때까지 우리가 무력 노선이잖아. 그러니까 조갑제한테 미움받아. 아니 조갑제한테 경멸받아. 지금 경멸받아. 중도를 얘기하니까 조갑제한테 경멸받고 우리는 그렇게 해봐야 이제 겁도 안 나. 옛날에는 겁났는데 그려 해봐. 해봐. 우리는 계속 이제 개무시하고 있지. 그러니까 미움도 이제 우리는 이걸 갖다 이제 미움 차원에서 넘어서 차가운 미움. 그죠? 흥! 하고, 흥! 자식!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얼마나 그, 이 16세기 무렵에 대중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나라의 통치자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만큼 써놓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 근데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키아벨리 이 군주론을 읽으면 참 멋진 책이다 이런 생각하기에 앞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읽어야 되는 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즉 이 자리에다가 이제 무력이라는 말 있잖아요. 무력이라는 말만 쓰지 말고 여기다가 가령 실력이라는 말을 써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재열 씨 회사에 이게 직장 상사가 있잖아. 실력이 죽여. 왕 실력이야. 완전 실력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 맨날 실력 있다고. 아, 이제 에라이 새끼. 이러고 막 이래봐. 그러면 미워하지. 실력 있는 건 알겠는데. 계속 그러면은 그 사람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그를 미워하면서 이제 나중에 경멸하게 되지. 실력 존나 좋으세요. 이제 우리 앞에 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굽히고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굽히고 이 설득력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즉 온화함으로 대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은 온화함이라든가 그러니까 강한 리더십과 온화한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겸손하고 너무 그래봐요. 그러면 그것 또한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해. 작년에 미셸 오바마가 너무 매력적이서 내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취향이 좀 바뀐 것 같아. 요새 전에는 나 등빨 있는 사람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새 갑자기 등빨 있는 사람들이 좀 눈에 들어와요. 전에는 등빨 싫어했는데 어깨가 높잖아요. 이번에 이명박 씨 미국 갔을 때 이명박 씨 부인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는 완전 등 떡대가 아 이러더만 이리 와봐 아가 이리 와봐 이런 분 얼굴 이만해가지고 근데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타임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가면 타임지에 들어가서 오바마 인터뷰라고 딱 쳐보면 딱 나와요. 타임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오바마가 저보다 한 살인가 어린가 하면 그쯤 될까요? 진짜 잘난 놈이죠. 보세요. 오바마가 흑인하고 백인의 말하자면 혼혈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흑인이죠. 오바마가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서 이제 하버드 로 리뷰라고 하는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편집장을 지냈어요. 그러면 로 리뷰 편집장 그러면 바로 저기 일단 정해진 거야.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정해진 거야. 대법관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거든. 미국에서는 저 로스쿨 그러면 하버드, 예일 뭐 이런 쪽이 일단은 톱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버드 로 리뷰 편집장을 지내고 시카고에 가서 흑인들 운동했죠. 흑인 빈민운동하고 공동체 운동했죠. 근데 지금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상대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 이전에 그 조지 부시 영어가 안 되는 애였잖아요. 조지 부시는 왜 영어가 이렇게 엉망인가 이게 계속 조지 부시 임기 내내 나왔잖아. 영어가 되네 안 되네. 뭐 했읍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 분위기로 나왔잖아요. 이게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인가? 아이젠하우는 군인 출신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미국 대통령들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서양 고전에서 뭔가를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게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오바마가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식하다고요, 이 사람이. 가령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지 부시 아빠 아들 둘 다 완전 꼴통들이었잖아, 얘네들. 뭐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얘네들 일단 그린 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클린턴도 약간 똘똘하긴 한데 고전 클래식하진 않았죠. 클래식에 대한 건 없었죠. 그런데 오바마가 탁 지난번에 제가 왜 단테 할 때도 오바마 왜 백악관 동관에서 이스트 윙 거기서 신앙송이 열렸다고 그랬잖아. 그거를 이제 고전을 즐기는 놈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오바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쫙 쎄하다 이거 쏘맥이다 이거 완전히 뭐 바로 간다 이거 있는데 타임즈하고 딱 인터뷰를 했다고. 근데 타임즈에서 뭐라고 하냐 오바마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바마는 뭐라고 하냐 미국 아메리칸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대통령이 오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바란다 이런 식의 요지를 했어요. 자기는 오만하게 비치려고 하지 않는다. 오만이란 단어가 휴브리스. 오만하게 비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이거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 자식 저거 잘난 척 하네. 이게 되거든. 그럼 그걸 끝이야.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인들이 이러이러하게 지금 내가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기 바란다. feel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를 해.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기를 바란다. 그럼 뭔 말이냐면 부드럽고 온화하게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야. 오만함을 피하고 사람들에게 온화함을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딱 서두에 그 나와요. 타임즈 인터뷰 보면. 짧은 영어로도 금방 알 수 있어. 휴브리스라는 단어 탁 나와. 그러니까 아 내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게 완전히 이게 주의해야 되거든. 강한 실력과 온화함 또는 겸손함 그게 있잖아요. 요 두 개가 겸비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만함으로 딱 빠져들거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안티고네 했죠. 안티고네에서 크레온 왕이 결국 뭘로 파멸했어요? 휴브리스로 파멸했죠. 오만해서. 신의 법, 지하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파멸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혜야말로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그리고 신들에 대한 경의는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법. 오만한 자들의 큰 소리는 그 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늙어서야 지혜를 깨닫게 된다. 있잖아요. 오만한 자들의 큰 소리는 그 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누굴 가리키냐? 크레온 왕을 가리키는 말이거든. 소포클레스 시대부터 리더는 지도자는 오만하면 죽는다는 것이 이게 딱 있던 거야. 차라리 경멸을 당하는 게 좋아. 온화함을 펼쳐 보이다가 경멸을 당하면 죽어서 존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의 따스함을 기억할 수 있어. 그죠? 제가 가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멸받기 쉬웠어요. 왜? 사회 기득권 세력이 실력이 없다. 뭐 상고 나왔다. 그죠? 서민들의 대통령이 했어. 올라왔어. 올라갔는데 그렇다 해도 서민들이 친근감을 느낀다 해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딱 올라갔을 때는 그에 걸맞는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걸 못했어. 실패했어. 그렇기 때문에 경멸을 받은 거야. 그러나 그가 죽어서 그에 대한 경멸은 사라지고 이제 온화함이 남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돼. 그러니까 미움과 경멸 중에서 피하려면 미움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야. 그만두고 나면 떡을 돌리는 일이 생긴다. 그죠?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갔을 때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딱 털어버리니까 경멸이 사라지고 온화함이 인기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받으려면 경멸을 받는 게 나아. 온화함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인데 리더는 경멸도 받았으면 안 돼. 그게 그의 실수였어. 최대의 실수였어. 근데 만약에 미움을 받던 자가 그만두고 죽으면 떡을 돌리는 이해가 되죠? 그냥 마키아벨리의 이 통찰력이 너무나 대단한 거라. 근데 이게 마키아벨리 이 통찰력이 마키아벨리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고전을 리비우스의 로마사 놓은 거 있잖아요. 고전을 읽어서 이 사람 알아서 거기서 이렇게 다이제스트로 뽑아가지고 오늘날로 이거 치면 이게 자기개발서거든. 다이제스트로 뽑아내가지고 여기서 딱 군주한테 매뉴얼로 주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군주론에서 챕터 2 복합군주국 있죠. 보세요. 챕터 3 복합군주국. 챕터 3이 복합군주국인데 그게 제일 길어요. 이 군주국이 매뉴얼에서. 근데 그 다음으로 긴 게 19장. 미움과 경멸은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이게 길어. 왜 기냐? 주임하기 때문에. 복합군주국은 말 그대로 복잡하니까 긴 거야. 군주국에 대해서. 그게 복잡하니까 길어.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아. 새로운 군주국이 중요해.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불타는 장성관에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꺼집어내야 돼. 근데 군주론을 다 끄집어내올 수가 없어. 꼭 필요한 부분만 뜯어내 갖고 와야 된다. 그럼 19장을 뜯어내 갖고 와야 되는 거라. 두 번째로 긴 19장. 알겠다. 새로운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그죠? 그 군주는 미움과 경멸을 피해야 된다. 요 부분을 뜯어내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로 길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이걸 자기 아이디어로 내놨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리비우스의 로마서 논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논고도 썼고, 더 중요한 전거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쓴 키루스의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키아벨리가 내놓는 새로운 군주 중에 키루스 있죠? 키로스. 키로스나 키루스나 같은 말이죠. 키루스는 라틴식으로 발음하는 거고, 키로스는 히랍식으로 발음하는 거니까.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쓴 키루스의 교육에 나와 있는 내용과 군주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 즉, 군주론은 그 독창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탁월한 저작은 아니야. 그러나, 고대 세계에 만들어졌던 이 리더십의 책을 근대 세계에 걸맞도록 리바이스에서 내놨다는 점에서 굉장히 탁월한 거야. 고전이라는 게 그러니. 이 크세노폰은 누구냐?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제자가 두 명 있는데 한 사람이 플라톤이고 한 사람이 크세노폰이에요. 한 사람이 플라톤이고 한 사람이 크세노폰. 플라톤은 철저하게 철학자의 길을 간 사람이고 크세노폰은 장군이자 정치가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지혜를 현실 세계 속에서 특히 그 우리 대중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군주 국가들이니까 군주들에게 어떻게 전수해서 그들이 정말로 현명한 군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을 다 읽는다 이거예요. 즉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 이것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제가 이제 키루스의 교육 이것도 읽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가 유명하지 않지만 정말로 숨어있는 보석 같은 고전들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10달에 걸쳐서 하는 건 그래서 유명한 고전들 하잖아요. 기회가 되면 이제 유명하지는 않지만 짱박힌 보석 같은 고전들. 네? 짱박힌 고전 10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짱박힌 고전 10권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해. 지금 그것도 한 20, 30권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을 무시할 수가 없어. 사실은 현실적으로 철학자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어요. 플라톤은 이건 뭐 철학과 학생들이나 괴롭게 하는 거고 군주들은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 그 다음에 아나바시스 이런 책들을 더 많이 읽었죠. 그래서 키루스의 교육을 읽기가 좀 버겁다 그러면 군주론을 읽는 거예요. 사실은 서구에서도. 그러니까 리더는 과연 뭘 생각해야 되느냐. 리더는 이거 보면은 오만해서는 안 되고 무기력해서는 안 돼요. 오만하면 바로 미움이 가는 거고 무기력하면 바로 경멸을. 그러니까 최상의 상태에서 강한 실력과 온화함을 동시에 겸비하는 것. 너무 어려운 거라. 너무. 저는 그래서 이제 군주론 이렇게 읽으면서 선생도 이 강의실 안에서 여러분들 이게 강의하는 리더잖아요. 이 두 가지를 조화있게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질의응답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는 지금 자기가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철학개론 강의하거나 이럴 때는 이게 공통 필수 과목이던 시절에 듣기 싫어도 이게 들어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이때는 깽판 치는 놈들이 있으면 이제 의자로 후드리고 아구창 날리고 뼈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창자 꺼내고 막 이렇게 목으로 감고 막 그런 걸 적당히 잘 버무려서 해야 돼. 그리고 항상 이게 저 질의응답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연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한다 그럴 때 지금 무력과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만이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그럴 때는 실력과 온화함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거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한 번 미움에 들어가고 한 번 경멸에 들어가면 끝장이야. 회복이 잘 안 돼. 정말로 어렵죠. 요즘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 정치 사상을 공부하기 아주 좋은 환경인 게 뭐냐면 한국의 정치는 너무 역동적이고 사례가 주변에 널렸어. 사례가 주변에 널렸어. 가령 전두환이는 너무나 미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과 전두환을 사모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어. 그렇지? 잊혀진다고, 역사에서 잊혀져. 노태우? 물태우라고 그랬잖아. 걔는. 노태우 삼행시 알죠? 노태우입니다. 태우라고도 하죠. 우습죠? 노태우 삼행시. 전두환 삼행시는? 알어? 성형인도 몰라? 이게 유명했는데, 노태우 전두환 시절에는. 아, 기억나는 분 있어요? 어이, 모르지? 전두환 삼행시. 전두환 삼행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몰라? 어, 왜 모르지? 다 모르나? 전두환입니다. 두환이라고도 하죠. 환장하겠네. 그게 전두환 삼행시라. 환장하겠네. 이거야. 저 새끼 죽이지도 못하고 환장하겠네. 이게 원래 그게 전라도에서 나왔나 봐. 환장하겠네. 이러고 나왔는데. 환장하겠네. 이게 나왔는데. 노태우는 우습조야.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를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 현대사의 대통령이 몇 안 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과연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야. 미움과 경멸. 아니면 실력과 온화함. 둘 중에 하나야.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론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우리가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에 두고 이제 읽어나가야 돼요. 자, 15장부터 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 이 텍스트가 되게 재밌겠죠? 자, 사람들이 특히 군주가 칭송받거나 비난받는 일들. 여기 15장은 이제 파트 2에, 그러니까 군주론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면 1장부터 14장, 그 다음에 15장부터 26장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파트 2에 말하자면 서론에 해당하는. 그리고 앞에 나오는 데디카, 즉 헌정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제 군주가 자신의 신민들 및 동맹들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마땅한가를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야, 누나도 같이 보게 해줘. 옆에다 나란히 나란히 네 앞에만 놓으면 어떡해. 이 자식 동생이 돼가지고. 너 이따 쉬는 시간 날리고. 무력으로 좀 어떻게 하고. 많은 논자들이 이 주제를 논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많은 논자들, 그때 많은 하고 논자들 사이에다가 고대의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이렇게 보충해서 읽읍시다. 많은 고대의 논자들이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논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이 제안한 원칙들과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건방지다고 생각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마키아벨리의 그 표현이 재밌죠.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유용한 것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론이나 사변보다는 사물의 실제적인 진실에 관심을 기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 결코 존재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목격된 적이 없는 공화국이나 군주국을 상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고 밑에 각주를 보면 마키아벨리는 분명히 고대의 저술가들, 예컨대 플라톤의 국가 그리고 지배자 이상과 의무를 강조한 당대의 저술가들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제 여기서 고대의 논자들을, 정치사상가들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사물의 실제적인 진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사물의 실제적인 진실이라는 말 있죠? 거기에 고구분의 밑줄을 치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사물의 실제적인 진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전체를 털어서 마키아벨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물의 실제적인 진실을, 사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치 현실을 말하는 거겠죠? 이태리어로 베리타 에페투알레. 베리타 에페투알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리타 에페투알레. 목소리 봐라. 맞아야겠네. 맞아야겠네. 온화하게 하니까 안 되겠군. 어? 누구야? 상엽이 너 샘플로 한번, 어? 헐크패키 한번 하가. 자, 크게. 베리타 에페투알레. 베리타 에페투알레. 베리타 에페투알레. 베리타 에페투알레. 이런 거 외워야 돼. 저 현주 씨 이런 거 외우니까 가오가 쓰지? 가끔 인용하나? 대화 중에? 이거 대화 중에 인용하면 싸대기 맞나? 주변 환경이 그렇게 안 좋아? 좋은 친구를 만나세요. 이런 게 인용할 수 있는. 베리타에 빼뚜알레는 말 그대로 effectual truth죠. 영어로 말하면. 효과 있는, 효력 있는 진리란 뜻이지. 효력 있는 진리.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옮기자면, 영어 단어를 그대로 하면 effectual이겠지만, 더 잘 들어맞는 단어는 분명히 practical일 거라. 실천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이 practical 되게 중요한 말이죠. 제 인생의 신조가 그겁니다. 제 인생의 신조가. be practical. 제 인생의 신조가. 실천적일 것. 실용적일 것. 작동되는 것일 것. 그러니까 제가 철학을 공부했지만 저는 이론이나 사변에도 관심이 많지만 이걸 뭘 할 때 항상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걸 할 것인가. 이게 여러 가지 그 작동되는 어떤 그 매체들 있잖아요. 이런 걸 궁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베리타 이페뚜알레 이거는 마키아벨리가 사물의 실제적인 진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적인 진실이라고 말한 것. 여기 실제적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그 내용이 잘 그 뚜렷하게 안 들어오죠. 실용적인이란 뜻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 말이죠. 진실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자기가 사물을 보는 관점을 고대의 저자들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데디카에서 헌정사에서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로렌초 대 메디치 전학께 올리는 글 이 헌정사에서 딱 보면은 국가의 지도를 그리는 자들은 산이나 다른 높은 곳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실제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마키아벨리 이 말 여기 고대의 저자들을 나는 무시한다. 이 말은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이나 방식을 발견하는 일 역시 미지의 바다나 지금 마키아벨리가 한 말이에요. 대륙을 탐험하는 일 못지않게 늘 위험하기 마련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는 마키아벨리 책 로마사 논고 서문 첫머리에 나와요. 로마사 논고에 새로운 방법이나 방식을 발견하는 일 역시 미지의 바다나 대륙을 탐험하는 일 못지않게 늘 위험하기 마련이다 라는 말이 로마사 논고 첫머리에 나와요.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미지의 바다나 대륙을 탐험하는 일을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왜 나왔느냐? 이 당시가 바로 신대륙 발견과 그 다음에 그 바다에 항해하던 이런 일 있죠.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대항해 시대였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비유를 한 건데 로마사 논고 서문에 여기 보면 새로운 방법이나 방식을 발견하는 일 여기 있어요. 여기 새로운 방법이나 방식을 발견하는 일 요거 요게 마키아벨리의 지금 여기 로마사 논 아니죠 군주론에 저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적인 진실에 관심을 기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있죠. 요것하고 대응하는 구절이에요. 새로운 방법이나 방식을 발견하는 일. 여기서 이제 마키아벨리는 자기가 인간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사람들이 고대의 사상가들이라면 나는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바짝바짝 기울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리타 이페뚜알레고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방법이나 방식을 발견하는 일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정치학을 현실주의 정치학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즉, 정치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은 이러이러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러이러해야 마땅하다고. 공자도, 맹자도 의가 먼저지 이익이 먼저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 정치학이에요. 현실주의 정치학. 현실주의 정치학은 이 독일어예요. 레알 폴리틱이라고 있습니다. 레알 폴리틱. 영어로 말하면 리얼 폴리틱스. 레알 폴리틱. 현실주의 정치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15장의 이 부분, 15장 이 부분은 마키아벨리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군주는, 그러니까 당위에 집착하는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잃기가 십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선하게 행동할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선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의 몰락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거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상황의 필요에 따라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말은 상황의 필요. 상황의 필요. 상황의 필요에 따라, 즉 정치는 어떤 당위적인 이상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현실에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하고도 인류가 누구나 다 수긍할 만한 이상을 품고 있다 해도 그것을 현실 세계에다가 실현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실현하려면 그것에 걸맞는 수단들을 적절하게 잘 갖추고, 마키아벨리의 표현을 빌자면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여우처럼 실현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를 평가할 때 그가 구사하는 수단만 가지고 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이상만 가지고 평가해서도 안 돼요. 얼마나 그가 능수능란하게 자기의 이상을 잘 펼쳐 보이는가, 또 그 이상이 얼마나 인류 보편의 기준에 합당한가, 그걸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 펼치는가도 함께 생각해야죠. 물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얼마나 건강한가, 사운드한가, 건전한가죠. 콩가루면 안 되겠죠. 이념은 콩가루인데 뭐 친서민 행보 강화 뭐 이런 건 짜증나지. 우린 떡가루를 좋아하는데 말이야. 짜증나 죽겠어요. 지금 와서 무슨 서민 행보에 행보는 또 어디 가서 저기 뭐 고댕 먹으러 다닐라나. 김밥 천국이나 하지. 아이고. 김밥 천국 하는 분들 경멸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걸맞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정치를 못해요. 성질이 더러워서. 꼭 참아야 되거든. 저놈을 참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참고. 그러니까 VAR인가? 팀 라이벌인가? 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무장관이, 미국에서는 대통령 6호 시에 부통령이 그 자리를 있고, 부통령이 6호 되면 국무장관이 그 자리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장관이 넘버3예요. 한석규지. 넘버3야. 국무장관이. 근데 힐러리 클린턴을 임명했죠. 힐러리 클린턴은 말하자면 경쟁자였잖아요. 경쟁자였기 때문에 임명해. 그게 뭐냐면 자기의 경쟁자를 팀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팀 라이벌이라는 책이 있어요. 팀. T-E-A-M. 라이벌들로 구성된 팀.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이 책이 있어. 이걸 여기 그 사진 나왔는데, 오바마가 이렇게 저 백악관으로 들어갈 때 들고 있는 책이 이 책이었거든. 팀 라이벌. 그게 누가 쓰던 방법이냐? 링컨이 쓰던 방법. 링컨이 그랬어요. 링컨이 남북전쟁도 아직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링컨은 이제 그 당시 전쟁 장관이지. 이제 미니스트리 오브 말하자면 워 전쟁 장관. 전쟁 장관이니 뭐 재무장관이니 이런 애들이 링컨이 사실 시골에서 올라온 아주 보잘것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 공식 회의할 때도 막 대통령 앞에서 껌짝짝 씻고 자식들이 다리 개다리 떨고 막 이랬다고. 헤이 에이브 뭐 이래가면서 이 잡기들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도 안 하고 이 자식들이 말이죠. 진짜 내가 대통령이 그랬는데 나 가만 안 놔둬. 이리 와 새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새끼. 뭐 헤이 유언? 아이다 이 가짜는 새끼 봐라 이거야. 난 죽여요. 우리는 창자 내놔. 막 이래 한다고. 목에다 감아본다 너. 막 이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못해. 근데 링컨은 그렇게 사람들이니까 비서들이 좀 싸대기 좀 때려라 막 이렇게 하는데 안 하는 거야. 안 해. 근데 끝까지 이 사람은 뭐냐? 온화하게 가는 거야, 에이브라함 링컨은. 끝까지. 근데, 끝까지 온화하게 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심하게 갈구는 놈이 있으면 한 바퀴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경멸은 받지 않아. 경멸은 받지 않아. 끝까지 온화하게 가는 거야. 그냥 나중에는, 그 전쟁 장관이나 재무장관 하던 애들 있죠. 얘네들이, 아, 진짜, 끝내주네. 일관성 하나 죽이네. 그래서 나중에 존경을 하게 돼.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링컨의 리더십을 다룬 책이 팀 라이벌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갖다가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지명을 했죠.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감정의 앙금이 없어야 지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선하는 과정을 가만히 이제 되짚어보면 결정적으로 인신공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저 사람하고 한 팀이 돼서 일할 가능성이 있다. 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냐면 오바마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 말하자면 해외 여행도 별로 많이 안 했을 테고 외국 정상들하고 이게 관계가 없잖아. 근데 힐러리 클린턴은 자기 남편이 대통령 할 때 외국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험을 생각하고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것을 활용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선거 과정에서도 경선 과정에서도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되거든. 가령 어떤 놈이 나하고 무슨 경쟁을 하는데 강요원의 뭐 정책이 엉망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어? 강요원이가 알고 보니까는 뭐야 이빨이 다 풀리래요. 그래 밥 먹을 때 다 뽑아갖고 한대요. 이렇게 인신공격했다 그래요. 사실 제가 이빨이 틀려요 이게 뽑지는 않는데 인신공격했다 해봐. 그러면 감정이 이런 개 같은 이렇게 되잖아. 어? 뭐 언제는 뭐 이빨이 틀리라고든 이제 뭐 한 자리 준다고 짜증 확 어? 짜증 이빨 나는 거라. 그걸 조심했던 거거든. 그게 바로 팀 라이벌인데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중요한 요체, 정치의 요체가 나와 있는 게 뭐냐? 상황의 필요에 따라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나온다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가면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 정치는 군주론에 대한 하나의 오마주지. 군주론에 바치는 찬사일 수도 있어. 근데 좀 더 19세기에 나타나는 근대 19세기의 국가, 에서 다시 써놓은 군주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키아벨리. 또 아까 제가 안티고네 그 읽었잖아요. 오만한 자는 네, 큰 소리는 벌을 받는 법. 이거는 뭐냐? 여기서 오만한 자는 미움을 받는다. 신의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민에게 미움을 받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얼마나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느냐 하면 136페이지 펴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저거 하는 사람, 경멸과 미움은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거기서 근래 군인들을 만족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그 옛날판 가지면. 거기 보면은, 트루크와 이집트의 술탄을 제외한 오늘날의 모든 군주는 이제 군인보다 인민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군인보다는 인민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있죠. 거기 군인보다 인민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마키아벨리가 발견한 거야. 즉 안티고네 시대에는 인민이 강력하다는 얘기가 없어. 신에게 벌을 받죠. 신이 제일 강력해. 마키아벨리 시대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다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인민이 강력해. 인민이 신이야. 안티고네에서의 신 같은. 그러니까 인민에게 미움을 받으면 안티고네에서는 크레온이 신에게 미움을 받아서 파탄을 이르렀죠. 이제 근대 국가에서는 인민에게 미움을 받으면 파탄이야. 인민 신이기 때문에. 마키아벨리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경멸은 괜찮아. 경멸을 받으면 괜찮아. 경멸 받으면 그냥 경멸 받고 살지 뭐. 저질스럽게 살면 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미움이 그게 다랬다는 거거든. 가령 여러분들이 이창인군 자네가 그 뭐야 이게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그래 이창인 죽으면 나 떡 돌려야지 그렇게 말하면 어쩌겠어? 그냥 안 사는 게 낫지, 그지? 나 안 산다, 나는 진짜. 미워 죽겠어, 그거 하고. 응? 떡 돌려야겠어. 근데 누가 옆에서 순대도 같이 먹자, 뭐 이래가지고. 식혜는 어때? 뭐 식혜도 요새, 떡은 그냥 먹으면 체하니까 식혜도 같이. 뭐. 안 사는 게 낫다. 난, 저는 진짜, 아, 안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어쨌든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선하지 않을 수 있는, 요 상황의 필요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군주가 고려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칭송과 비난을 받을 만한 덕과 악목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인심이 후하고 어떤 사람은 인색하다. 자, 그러니까 인심이 후하다는 거하고 인색하다는 거 한 쌍. 이 쌍을 보세요. 이 다에서 11개 쌍이 나와요. 11개 쌍이 나와. 첫 번째 인심이 후하고 인색하다. 두 번째 베풀고 베푸는 것과 탐욕적인 것. 세 번째 잔인함과 자비로움. 네 번째 신의가 없고 충직함. 다섯 번째 여성적, 그 다음에 여성적과 단호함. 일곱 번째 부침성과 오만함. 여덟 번째 허색과 절제. 아홉 번째 강직함과 교활함. 열 번째 유연함과 완고함. 진지함과 경솔함. 그렇죠. 경건함과 신앙심. 이렇게 해서 11개의 미덕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이 앞에 게 좋고 뒤에 게 나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 나온 쌍들이 아 유연함과 완고함. 그러면 마키아벨리가 앞 여기 보면 유연함이 좋고 완고한 게 나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잘 유념해서 둬야 돼. 여기 덕과 악덕 그럴 때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비루트는 도덕적으로 탁월함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훌륭함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는 경건하게 보일 필요도 없고 더러는 경건하게 보일 필요도 있고 더러는 신앙심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여기다 이제 이 덕과 악덕을 늘어놓는 게 하나는 덕이고 하나는 악덕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각각을 골라서 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나열을 해둔 거예요. 그건 알겠나? 손톱 깨물지 마라. 응? 배고프냐? 손톱 깨물지 마. 안 좋은 습관이다. 어? 손톱 깨물면 안 된다. 작두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는 선악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죠. 마키아벨리에게서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선하고 도덕적인 의미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항상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이 뭔가를 발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발휘한다고 말하게 되면 그가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인지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인지 그가 원래 인색한 사람인지 원래 관우한 사람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 선하게 인색하게 보이느냐 겸손하게 보이느냐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제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거야. 신민에게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이.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여기서 하나 적어놔야 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놔야 돼.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의 내면이 아니 인간 내면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지도자는 정치가는 겉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 얍삽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쩌겠어요. 상황에 필요한데. 정치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얍삽하더라도. 얍삽하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덕의 상대성, 덕의 비루트의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덜어는 가장 큰 단점이 되는 수가 생긴다. 최민 씨 장점이 뭐냐? 자기 장점이. 뭐 미모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짜증나니까. 의지. 의지? 근데 덜어는 그게 완고함이 되는 거지. 미련한 이제 유연하지 못한 것, 네? 고지. 다 자기가 장점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봐요. 장점이라고 생각한 것들 그게 단점이야. 또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장점이야. 그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공부할 때도 한번 앉았다 그러면 두세 시간 동안 딥하는 인간들 있어. 장점이야. 그러나 그들에게는 유연함이 부족해. 또 저처럼 저는요 40분 이상 이렇게 탁 앉아서 못해요. 20분이야 저는. 20분 동안 이거 하다가 또 20분 동안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책상에 네다섯 개를 늘어놓고 왔다 갔다 계속 하는 이 책 읽다 아 마키아벨 이거 좀 보다가 어 저거 이게 저거 저거 이제 다른 책 끄집어놓고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뭔가를 시작하자면 끝내려면 오래 걸려. 주변을 많이 파. 근데 다 끝내놓고 보면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놨어. 오래 걸려. 오래 걸려. 뭔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붙잡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키아벨 군주론 이렇게 있잖아요. 책상에 군주론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왜 지식 경영이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 책 알아? 왜죠? 예? 왜죠? 왜 지식 경영이 실패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은 있는데 마키아벨리처럼 베리타 에페투알레 그 지식하고 현실 세계를 연결시키는 방법과 미디어들이 매체들이 매체를 고려 안 하지 않은 채 이상만 얘기하니까 지식경영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있어. 베리타 에페투알레 가만있어 봐. 왜 지식경영이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었지. 그걸 끄집어내. 끄집어내서 그걸 또 펴서 읽어. 그 다음은 재밌거든 그게. 그리고 이걸 이제 덮어놓고 그것만 계속 보다가 또 다른 거.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 마키아벨리를 갖다 할 것인가가 군주론을 언제 할 것인가가 까마득 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책이 한 10대권 정도를 주변에서 읽게 돼 함께. 그러니까 오래 걸리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유기농 채소처럼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뭐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111페이지 펴보세요. 16장에 여기서부터 지금 슬슬 이제 마키아벨리가 바람을 잡는데 이제 앞에서 덕의 상대성까지 얘기했어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지금 마키아벨리는 관우함과 인색함에 대해서 16장에서 얘기하는데 관우함과 인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뭐냐? 군주란 모름지기 경멸당하고 미움받는 일을 경계해야 하는데 관우함은 이 두 길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간성이 좋아 보이면 미움도 받고 경멸도 당한다. 비난은 받되 미움은 받지 않는 인색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방책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경멸과 미움은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19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15장에서 총론 얘기하고 곧바로 16장부터 계속 경멸과 미움을 피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즉 19장을 향해 가는 복선이죠. 그러니까 비난은 받되 미움은 받지 않는다. 비난하고 미움을 구별했어. 비난은 받을 수 있어. 비난은. 근데 미움을 받으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비난은 뭐냐면 이성으로 하는 거고 미움은 뭐야? 감정으로 하는 거죠. 감정이 돌아서면 끝장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건드리면 안 돼. 리더는 신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면 안 돼. 이성은 건드려도 되는데.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 유명한 말이 있죠. 패션. 감정 또는 정념. 정념은 아니 정념. 그러니까 이성은 우리의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라는 말이 있어요. 데이비드 휴미 한 말.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 말은 맞는데 난 저 새끼가 너무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난을 할 수. 그러니까 미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말은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할 수 없어. 근데 미운 상태에서 말이 맞으면 끝장이야. 말이 맞아도 맞는 소리를 해도 여기서 비난하고 미움을 마키아벨리는 구별해서 이제 계속해서 비난과 경멸을 당하지 않는다. 당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여러 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나왔어요. 경멸 군주란 모름지기 경멸당하고 미움받는 일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 나왔어. 처음 나왔어. 조금 쉬었다 합시다.